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 1,500여 명이 1일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가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괴뢰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종교단체인 원불교가 5일 성명을 발표해서 종교인들의 힘을 모아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